조선에서 민족 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들에서는 해마다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요리 축전과 특산물 요리 전시회, 민족 음식 품평회를 자주 조직해서 민족의 전통 음식과 지방 토백이 요리들을 적극 찾아내고 요리 가공 방법을 과학화하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과 각 도시군 소재지들에는 민족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을 꾸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 음식과 요리들을 특색 있게 봉사하고 있습니다.